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인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 나는 얼마 전에 진행된 아랍사회부흥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당신이 지역비서로 다시 선거된 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당신이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로 다시 선거된 것은 당신에 대한 귀당 지도부와 전체 당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높은 신뢰의 표시로 됩니다. 오늘 아랍사회부흥당과 수리아인민은 당신이 올바른 용도 밑에 적대 세력들의 도전과 침략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영토 완종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귀당과 귀국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다시 한번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은, 주최 106, 2017년 4월 26일 평양.